துணி தீரியும்조그만 카페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창백한 나의 모습 하얀 우리의 추억 잊어야 하기에 창백한 나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보네 사랑을 이루지 가슴에 마르지 않을 슬픔이 이내 가슴 가득히 아 그대를 떠나보내며 잃어버린다 가슴 가득히 아 그대를 떠나보내며 사랑을 잃어버린 나